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께 태양절의 즈음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김정숙 명칭 여성 동맹 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러시아 김정숙 명칭 여성 동맹 위원장인 옐레나 바비치 단장이 14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